왔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완벽해. Yeah.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지 너의 표정 마치 모든 것이 달콤해. 잠들 땐 어떻게 잠드는지 똑바로 눕는지 옆으로 눕는지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는지 너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궁금해. 다른 사람과는 너무 틀려 우린 서로에게 자꾸 끌려 하루 종일 네 목소리만 들려 이제 나는 어떡해. 알콩달콩 평생 난 너만 사랑하고 싶은데 너를 볼 때마다 설레이 내 가슴이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너 kiss me. 옆에만 서면 나는 천사 수줍은 여자가 돼 참 우습지만 투정도 부려보고 싶은 소녀가 돼. 매일 밤 우리가 헤어질 때 날 위해 불러주는 너의 예쁜 세레나데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어 오늘 밤은 정말로 집에 안 가고 싶어. 다른 사람과는 너무 틀려 네 옆에만 서면 아직 떨려 친구들의 말은 모두 흘려 이제 나는 어떡해. 알콩달콩 평생 난 너만 사랑하고 싶은데 너도 나와 같다면 사랑을 말해줘 사랑이란 말을 느끼지는 말아줘. 지금처럼만